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전라북도 익산에서 사드 반대 투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. 토론자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원불교 성지 가까이에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데 대해 항의하고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.